사랑 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눕는 귀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 그 목소리 그리워 장가사 꿈길 속에 달려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정한수도 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여 울어서 아 쓸어 안고 싶어서